네, 그러면 일단 바다를 꿈꾸다를 합시다. 바다 그러면 한 네. 우리 그럼 한 춘천 정도 가나? 그때 악기 소리 잘 들리시나요? 네, 이리의 라이브 때 나오는 곡들 신청 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좋아요. 네, 신청하신다고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. 네, 춘천까지 가보겠습니다. 한 대관령은 간 것 같은데. 저희와 함께 음악으로 여행을 떠나보여요, 여러분.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. 저희가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또 오시라고 아껴뒀습니다. 네. 다음에도 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. 꼭 오셔야 돼요. 꼭 오셔야 돼요. 꼭 오셔야 돼요. 꼭 오셔야 돼요. 꼭 오셔야 돼요. 꼭 오셔야 돼요.